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오늘 지난번에 플라톤 얘기했고 이제 오늘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세 명을 갖다 이제 고대 히랍의 3대 철학자라고 얘기하죠. 이제 이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대로 이 세 명의 철학자가 서양 철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이들의 철학이 우리에게야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겠지만 이들의 철학이 서양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의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철학이론을 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들의 철학이론을 받아들여서 실천하면서 살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심하게 그 강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지는 않죠. 이것도 없어요. 네. 이제 나도 이제 내가 이렇게 뭘 물어볼 때 아 이건 네 하고 대답할 타입이다. 아니 이거 대충 알죠 지금. 아 이제 안 되겠어. 강의를 여러 번 듣는 선생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충 눈치챈다는 거야 이제 질의응답에. 아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봉자 맹자 이런 사람들의 육아 철학이 한국인의 삶에 끼친 영향은 어때요? 큰 것 같아요 지금 거. 어떤 점에서 예를 들어서 제사. 네. 사실 봉자님이 제사를 반드시 지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닐 거라. 근데 그것이 구체적인 사항 속에 이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우리의 이 생활 습속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그 말하자면 전환 과정을 거쳤죠.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 아주 결정적으로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정치 권력과 결합돼. 아는 사람 알겠지만 중국 한나라에서는 육아 철학을 갖다가 국가의 공식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였고 뭐 실질적으로는 어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모든 국민이 읽게 했잖아요. 책들도 읽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정치 권력하고 결합되었을 때 그것이 삶 속으로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점에서 굉장히 갈등이 되는 게 어떤 훌륭한 정치 사상일수록 어떤 정치 사상이 있으면 그 정치 사상이 정치 권력하고 이 결합이 되어야만 사실 그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또 어떤 한편으로는 정치 권력과 서로 결합된 어떤 사상은 철학 사상은 좀 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이게 사실 갈등은 갈등이야. 정치인하고 결합 맹자나 공자나 둘 다 뭔 일을 하던 사람이냐? 제자들을 길러서 각 나라의 정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배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때는 정치 아카데미 선생님들이었어요. 정치 아카데미. 근데 플라톤의 아카데미나 이 오늘 이제 하게 될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케이온 학원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정치가를 배출하는 학교는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순수한 학문을 전당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갈등. 순수 학문을 했던 사람들은 학문적으로는 명성이 멀리 남아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것이 그들의 구체적인 삶에서 또는 서구의 전통 속에서 얼마나 강한 영향을 끼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구체적인 정치 현실 속에 그 사상이 현실과 결합하고 제도화되고 정치가들이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들은 우리는 또 순수하지 못하다 하여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둘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 것들은 하나의 우리의 삶에서 영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좋고 뒤에 것들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봐주는 이를테면 가장 최근에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누가 이제 사회학 이론에 대해서 뭔가 질문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저는 사회학 이론 공부를 하면 굉장히 재미있대요. 근데 뭐가 그렇게 재밌나 싶어요. 근데 저는 이론은 이론으로서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있잖아요. 이 사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궁리한 것이 그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건데 대개의 경우에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이 현실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제가 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철학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학문이 그리 높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어쩌라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제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나 이런 걸 하면 정리가 되겠지만 대체로 봐서 지금 크게 봐서 이게 소크라테스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이 있고 소크라테스와 함께 시작된 사람 이제 소피스트도 있잖아요, 그죠? 소피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플라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주의 학파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 무렵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른바 그 헬레니즘 제국 있죠. 헬레니즘 제국이 끝나가는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지금 서양의 그 중세 로마 시대에 들어서기 전에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이를 때까지 이렇게 본다면 프란시스 컴포드의 이제 그것을 갖다 약간 응용해서 설명을 해보면은요. 자연철학이라고 하는 자연철학의 단계 있잖아요. 이 단계는 대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시대예요. 애들과 마찬가지 애들이. 애들은 다 바깥에 대해서 혹시 있어요.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이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나 인생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정리는 학교 학생들이 자기 지금 4학년 정도였죠. 4학년 담임 선생님이죠. 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놈들 있어요. 그죠? 애들이니까 애들. 그런 걸 애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남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아니 자기에 대해서 나는 왜 이 모양이니까 왜 자기 반성 안 하는 애들 애들이야. 진짜 나이가 많고 어른이래도 겉만 어른이지 자기 반성 안 하는 인간도 있잖아요. 명바이 같은 애들 내 용량이 딸려. 한겨레 그림판 한겨레 신문 그림판 보니까는 뭐 촛불 누구 돈으로 샀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니까는 뒤에 광우병 걸린 소가 광우병 걸린 소는 3메가야 2메가한테 생각 좀 하고 말해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 애들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범주가 돈밖에 없는 거야. 나는 그래서 그 생각 들었어요. 얘 누가 얼마에 파는지를 분명히 알아내고 걔를 족친 다음에 지가 100원씩이라도 더 받고 팔라고 지금 자기 처남한테 네? 김재정이 있잖아요. 자기 처남한테 그걸 시키려고 그러고 김재정이가 그 김윤옥이 그 남동생 걔가 그 진짜 애가 이게 똘빠이고 진짜 못 나가는 애인데 그 온갖 잡신부름 다 하는 애 있잖아. 못난 처남 잘나가는 매형 이런 게 있잖아요. 돈 많은 매형의 못난 처남 이 구조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그런 구조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야 재정아 응? 요새 초가 얼마에 공급한다더라도 내가 경찰청장한테 얘기해놨으니까 바로 초 200원 더 붙여다 떼다 팔아라 이렇게 하니까 근데 걔는 그 생각밖에 못해. 자기 반응 안 되는 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 세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의 자연철학 시기에 이 사람들은 이 바깥 세계가 뭐 물로 돼 있네, 땅으로, 흙으로 돼 있네, 바람으로 돼 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탐구하는 나는 어떤 놈인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시기라. 컴포드는 이게 유아기라고 불렀어요. 이때는. 이게 이제 이것도 좀 웃기는 얘기 중에 웃기는 얘기 아니고 이건 스님들 얘기인데 그 스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선생 있는데 덧당근 스님인데 그 덧당근 스님이 절간에서 이렇게 이제 밤에 이렇게 가는데 어떤 이제 그 말하자면 공부를 하는 스님이 열심히 경전을 읽고 있더래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뭐 관장보살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이제 스님이 이제 문을 부룩 열고 지금 읽고 있는 그게 무슨 경전인공?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 스님이 가령 뭐 삽질신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이제 삽질경입니다. 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스님, 대스님이 그렇게 물었다. 읽고 있는 너는 무슨 경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는 무슨 경전이냐? 읽고 있는 그 삽질경을 읽고 있는 너는 무슨 경전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얼마나 말문이 막히겠어. 그 순간 그 똑똑한 놈 같은 경우는 띠띠란 이렇게 되어버려요. 아니 경전이니 내가 무슨 경전 나 사람이에요 이렇게 계속 말하겠지만 스님의 질문을 딱 아 이건 대상 세계가 아니라 너 자신을 다시 너 안으로 다시 들어가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대상 세계를 뻗어나간 시선을 걷어서 다시 자기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자기 안으로 들어가라. 자기 안으로. 그러니까 자기 안으로, 이게 자기 안으로 돌이켜서 생각해라. 이게 반성이라는 게 잘못을 이렇게 돌이켜오는 거, 되돌아오는 거군요. 지금 책을 눈이 시선이 바깥으로 나왔는데 바깥으로 나간 시선을 더 이렇게 걷어들여. 자기 안을 걷어들여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히랍 철학에서 이제 인간의 철학으로 들어가는 게 인간의 철학으로. 그게 바로 이제 소피스트들. 소크라테스도 포함되는 소피스트들의 문제가. 그럼 일단 인간의 문제로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왜 제가 이걸 설명을 하냐면 자연철학부터 요 에피쿠로스 회의주의 여기 이르는 요 과정 있잖아요. 요 과정이 하나의 사상체계가 생겨났다가 끝장에 대충 그 마지막에 이르는 하나의 기본적인 세트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맥도날드가 네. 세트 메뉴가 무슨 뜻이야? 지금 내가 여기서 말한 세트 메뉴. 단식대가 끝나. 그러니까 어린 유아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맹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딱 완숙해서 흐트러지는 데까지 여기 한 통이 있는 거야. 요 통이 대체로 비슷하게 전형적으로 여기 저기 흘러 이렇게 적용이 돼요. 생각하라고.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들어가기 전에 요 대충 좀 짐작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긴 자연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상 세계죠. 그죠? 대상을 의식하는 시대인데 이게 소피스트나 소크라테스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대상에게 갔던 시선을 거두어서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늘 반성하고 있어? 안 하는 것 같은데? 김태희 학생 오늘 책을 안 갖고 왔어. 왜 안 갖고 왔냐 그랬더니 책이 비 온다고 집에 있겠다고 그냥 그거 왔어. 계속 지금 이게 말장난 시작하면 내가 이긴다. 말장난의 황제야. 우리 죽음이야. 우리는 메토릭이. 좋아. 다음 시간에 제가 한 줄 더 쉬라고 그래. 그렇게 말해 책한테. 책 한 줄 더 쉬라. 대신 내가 맞아줄게. 이렇게.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왔어.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왔는데 보면은 지금 여기 우리 다 자기 자신이에요. 사람들마다 다 각기 있어요. 그죠? 각기 있는데 사람들은 모여서 살아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기준을 만들어내는데 그때 필요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여기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아, 이 인간들이 모여 사는 세계에서 진정으로 이 인간들이 하나의 그 좋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좋은 삶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좋은 삶이라고 좋은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좋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소크라테스 질문에 또 소크라테스가 탐구했던 가장 중요한 건요. 사람이 좋은 삶을 살, 웰빙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웰빙을 알아내려면, 웰빙을 살려면, 좋은 삶을 살려면 좋음 자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인간 철학으로, 인간학으로의 전환이다. 이렇게 말하죠. 좋음에 대해서. 근데 플라톤에 와서는 이 좋은 삶만이 아니라 이제 이념적인 것을 가지고 우주 전체를 갖다 설명하려는 하나의 관념론적인 야망이 등장합니다. 이게 플라톤은 그래요. 이게 자기 인간 이제 사유의 힘이 강해지고 완숙해진 거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숙해진 인간들이 이제 되는 게 없이 이때는 저는 그래서 이때를 야욕이라고 생각하는데, 배는 것 없이 완숙해진 이 사유로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제 오늘 하게 된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플라톤은 이념적인 것을 가지고 다 우주 전체를 설명하려 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의 개체를 가지고 개체적인 것에 대한 탐구로부터 우주 전체를 설명하려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들은 플라톤이 됐건 아리스토텔이 됐건 공통점이 뭐냐? 이들은 우주 전체를 갖다가 목적론 쪽으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목적론적 체계를 세우려고 하는 즉 인간이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능력으로 이 우주와 세계를 파악해보려는 그런 시도를 해요. 근데 사실 그쯤 해보면 미영 선생님 어때요? 이게 철학공부하는 거 재밌어요? 그런데 야생화만은 못하죠? 솔직하게 말해 다른 재미가 있어요. 나를 위로하시려고 야생화만 못하죠. 아니 오늘 야생화 보러 가셨었는데요. 네. 안 가고 여기 아 그래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해서 뭐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가령 칸트 철학에 관해서 20세기에 칸트 철학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해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헨리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헨리 앨리슨이라는 사람 쓴 책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몇 권을 다 읽어봤고 근데 헨리 앨리슨 책을 다 읽으면서 지금 느껴요. 이 사람 행복한가? 이렇게 지식을 세워서 행복할까? 즐거울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어떻겠어? 행복할 것 같아? 그쯤 되면? 습관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행복하죠. 경영생 이거 왜 들어? 철학 공부를 해. 자기는 안 해도 그만이야. 해야 돼. 아직은 멀었어.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플라톤 서양 철학 플라톤하고 이렇게 읽어보다가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나온 철학자들 있잖아요. 나오면 그냥 대충 여러분들 때려잡아가지고 관념론적인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가지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슬쩍 아 이 플라톤적이군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에 떠나면 대충 맞아요. 네? P야 A야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좀 심하게 반투만 하면은 P냐 A냐 이렇게 맞아요. 가령 뭐 칸트의 전기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이지만 후기 철학은 플라톤적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돼. 물론 계속 있으면 안 되지, 그 자리에. 얼른 이제. 아니, 저는 이만 바빠서. 이렇게, 얼른. 어쨌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은 거의 다 망라해서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망라해서 생각을 해 보고 나면. 그리고 나면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저 유년기부터 그 다음에 청년기를 거쳐서 이제 완전한 완숙한 중년시기에 딱 이렇게 왔을 때 네? 완숙한 중년 딱 이걸 딱 거치고 나면은 이때는 물리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 하는 게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끝나는 시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그리스적인 것하고 그 다음에 동방에 동방 문화가 결합돼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생겨나죠. 그렇죠?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즉 그 순수하게 그리스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동방 정복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 정복에 의해서 이 동서양의 문화가 합해지잖아요. 그렇죠? 합해지기 때문에 이제 순수한 의미에서의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들어가기 이제 스토아나 에피쿠스나 이게 다 로마 시대의 학문이기도 하지만 알렉산드로스 제국 말기의 학문이기도 하거든요. 요 시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플라톤 할 때도 얘기했고 소크라테스 할 때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 알아야 된다는 게 원제잖아요. 그렇죠? 아까 소크라테스에서 그랬어요. 좋은 삶을 살고 싶으면 좋음이 뭔지 알아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 철학. 그리스 철학 주지주의라고. 암 중심주의. 암 중심주의, 리스트라. 알아야 할 수 있다, 이게. 근데, 그게 여기에 이쯤 오면은,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 가장 좋은 삶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하냐? 관조하는 삶이다. 진리를 갖다 쭉 이렇게 지그시 관조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그게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조하는 삶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케도니아 사람이긴 하지만 고대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지주의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적론적 체계가 있고 여기 이제 주지주의가 있는 거예요. 암 중심주의. 암 중심주의. 이거 참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동아시아 사람들 이거 참 받아들이기 우리의 몸에 잘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잘. 암 중심주의 있어? 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는 게 중요해,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근데 그리스 사람들 이게 행복하게 살려면 알아야 된다니까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알면 병든다라든가 그런 게. 그러잖아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라든가. 그죠?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여기서 대충 끝나면서 이 스토아주는 흔히 말해도 스토아주는 금욕주의고 에피크로스주의는 쾌락주의고 회의주의는 말 그대로 그냥 캐스라 세라 될 대로 되라주의인데 이게 들어오면 여기는 이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말 그대로 삶의 철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자음 하나의 차이인데 여기는 알매 철학이라면 이거는 삶의 철학이 되는 거예요. 삶의 철학.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심.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명주를 오래도록 보존한다 이 말이죠. 안심 인명.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목숨을 오래도록 보존하게 하고자 하는 철학. 즉 삶의 철학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 시기에 오면은 이제 완숙한 시기를 지나서 요 시기에 오면은 이게 바로 노년기의 철학일 거라. 한 80 먹은 노인네가 아는 게 중요하다 말하겠어. 그냥 편안하게 살다 이제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때 되면 그럴 것 같아요? 형님들 그럴 것 같아요? 80 되면? 지금도? 벌써 80이. 네. 근데 저는 좀 반대 같아요. 저는 삶의 철학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살, 23살 이때 소원이 뭐냐면 빨리 50살이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딱 그 중간에 30, 40을 딱 접어가지고 빨리 그렇게 늙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냥. 느긋하게 그냥 기쁨도 성냄도 없이 그냥 느긋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갈수록 알매 철학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많아지는데 근데 어쨌든 알매 철학에서 삶의 철학으로 다른 거고 요 시기를 우리는 철학사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역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철학은 삶의 철학이 먼저입니다. 삶이 먼저예요. 즉 공자님이 하늘의 이치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안 따져. 어떻게 해야 똑바로 살 수 있겠는가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실천해라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탁 출발점이 반대인 거라. 서구 그리스 철학은 지식 그 자체, 암 그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면, 동아시아 철학은 좀 거칠게 분류하자면, 삶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이 두 개가. 요 두 개의 차이점들을 다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서양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서양에서도. 이 삶의 철학이. 근데 요 삶의 철학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정점으로 해서 한 통이 끝나지죠.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참을 수 없는 호기심부터 시작해서, 대상에 대한 참을 수 없는 호기심부터 시작해서 자기 삶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이제 인간으로 자기 반성부터 인간학으로 전환이 돼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다가 인간이 중심이 돼서 세상을 여기는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또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세계를 갖다가 발 아래 두려는 철학이죠. 그러다가 야, 이게 무슨 망발이야 하면서 세계와 나가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냥 그 조용히 자기의 삶과 세계를 갖다가 지그시 바라보는 마음 편안함을 추구하는 철학.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여기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끔 이 사이클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사이클이냐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봐서 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요 시대 있잖아요. 요 시대 요만큼의 시대를 갖다가 말하자면 하나의 전형적인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전형적 또는 모범적 또는 고전적 이런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요 시대는 무슨 말이냐?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부터 시작해서 정치학이나 이런 게 있을까지 모든 학문을 막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체계가 쫙 짜여 있어. 특정하게 한 분야만 한 게 아니라 쫙 논리학, 그 다음에 뭐 생물학, 그 다음에 자연학, 그 다음에 형이상학, 윤리학, 정치학 할 것이 쫙 한 통의 체계를 짜갖고 있잖아요. 이런 걸 체계적으로 딱 고전적으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짜놓잖아요. 그렇게 오래 못 가죠. 여기 요 시기가 대부분의 철학자들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을 하나 딱 잡아서 하잖아요. 오래 못 가는데 이렇게 딱 짜놓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본다면 요 시기가 전형적으로 이게 모범적이라는 게 뭐 본받을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범례가 되는 하나의 그 저기 사례로서 아주 전형적인 사례로 삼을 만한 그런 뜻으로서의 모범적. 그 다음에 고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인 것 같은 말이에요. 지금 가령 르네상스 고전주의 예술 그러면 얼마 안 돼. 한 30, 40년밖에 안 되잖아요. 르네상스 고전주의 예술.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의 시대.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때를 지금 오늘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본다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는 첫째는 사람이 논리학부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논리학부터 시작해서 저 정치학 이르는 하다못해 시학 같은 것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론적 지식, 실천적 지식, 제작적 지식 이렇게 이제 세 영역으로 학문을 나누는데 이런 것들이 이르는 총체적인 하나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원리로 꿰려고 하는가 하는 그 사람의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원리로 깨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선 알아보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중요한 게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플라톤의 제자였으니까 플라톤으로부터 무엇을 내려받았고 이어받았고 무엇은 거부했는지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철학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런 것도 같이 알아보면 좋겠죠. 아까 여기 강의 시작하기 전에 김태희 학생이 유리피데스의 메데아? 네? 유리피데스의 메데아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고 가지고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다. 내가 빌려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유리피데스의 메데아 읽어본 분 있어요? 이리선이 안 읽어봤어? 안 읽어봤어, 메데아? 그 앞에 방금 에우리피데스, 근데 유리피데스 안 나오지? 그냥 너. 유리피데스라고 그러지 않고 에우리피데스라고 그러면 나온다니까? 에우리피데스, 메데이아. 메데이아가 스토리가 어떻게 돼? 몰라? 막 엄마가 막 자식도 잡아먹고 막 그런 살벌한 얘기 있어요. 유명한 얘기 있어요. 근데, 가령,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는 어느 시기의 얘기 같아요? 여기서. 짐작해봐. 비극인데. 지난번에 한번 가르쳐줘. 고대 그리스 문학의 전개 과정을 보면은 지난번에 가르쳐줬는데. 가령 호메로스의 서사시. 이렇게 전개되거든요. 서정 씨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핀다로스라고 하는 작가의 핀다로스 창작. 비극이라는 게 이제 에우리피데스, 그 다음에 소프클레스 이런 사람들 비극. 호메로스 서사시, 일리아스, 아킬레우스. 아킬레우스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반성하는 법 없어요. 일리아스 이거 보면 어떻게 하면 대상 세계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되나? 철없던 시절 얘기랑 비극에는 고대 그리스 비극은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고전기 작품들 플라톤이나 아니 플라톤 특히 플라톤 시대 고대 그리스 비극. 가령 현대 와서 비극은 뭐가 있어요? 정리해서 얘기. 셰익스피어 그죠? 예, 리어왕, 햄릿, 오델로, 맥베스 이런 셰익스피어 작품들 있잖아요. 그 전형식군 읽어본 게 있어? 어렸을 때? 우리는 그럼 어렸을 때 못 읽은 놈 죽으란 얘기야? 어렸을 때 읽어보셨어요? 이거? 어렸을 때 읽어봤어요? 어린이 셰익스피어? 만화 셰익스피어. 아니 근데 저는 어린이들한테 셰익스피어 읽히는 건 저는 진짜 반대. 애들이 읽어서 뭐 하나요? 전현식군 언제 읽어봤어? 그때? 뭘 느꼈어? 아, 비극 작품은 그렇게 안 돼. 철없을 때 읽어봐요. 아무 소용 없어. 돈만 버리고. 작품도 읽을 때 읽어야 되지 않아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생물도감이나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응? 뭐, 인생살이 뭐 알아야. 근데 이 그런 비극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대상 세계가 어찌 됐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 세계에 의해서 자기 운명이 결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바로 그게 인간의 내면을 깊숙하게 파고들어서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자각적 반성의 시대에 나오는 작품들이에요. 자각적 반성 시대. 특히나 이게 셰익스피어 비극들을 보면은 그것이 아주 뚜렷하게 잘 드러나죠. 셰익스피어 비극도.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맥베스가 제일 기가 막힌, 저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맥베스가 제일 기가 막힌데, 이거 보면. 언제 기회가 되면 한 번씩 여러분들께 읽어보세요. 기가 막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작품들. 그리고 비극 작품은 인생의 쓴맛을 좀 본 다음에 읽어야 쓴맛을 본 다음에 좀 심하게 막 맞았다든가 집에서 쫓겨났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배신을 당했다든가 한 3, 4천만 원 정도 이게 돈을 끼어먹혔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당했을 때 인생이 좀 쓴맛을 따고 읽었을 때 보면 읽으면 재밌는 거죠. 자, 책을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 중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로서 거기 자신이 거부한 스승의 형상론과 자연스럽게 관계되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문단에 플라톤의 제자이긴 한데 스승의 형상론은 거부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서 무엇을 이어받았고 무엇을 거부했는가 일단 봐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둘 사람 모두 다 이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도 목적론적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이거는 동의하고 있어요. 잘 알아둬야 됩니다.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서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그것들은 우선 나중에 볼 일이고 먼저 이 두 사람 다 동의하고 있는 게 있다. 하나는 이 세계는 거대한 목적론적 체계로 되어 있다. 목적론적 체계로. 그건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반드시 동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그게 뭐냐면요. 목적론적 책이라는 말이 이제 자꾸 나오는데, 아예 말이 나왔어. 나 이제 딱 이걸, 그걸 좀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 목적론적 책이라는 게. 지금 목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김태희 학생 대답해봐. 이건 틀릴 수가 없어. 이제부터 몇몇 사람 나한테 묻더라고. 김태희 학생 너무 불쌍하다. 맨날 갈군다. 그래서 내가 오늘 결심하고 왔어. 김태희 학생 틀림없이 잘 대답할 수 있는 것만 물어보기로. 고맙지? 네. 어, 그래. 비가 온다. 이렇게 비가 와. 오늘 비가 왔죠? 비가 온다. 그러면 비가 왜 오는데?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왜 오는데? 물의 순환 과정. 그렇지? 어. 그러니까 비가 온다라는 결과가 이렇게 있으면, 결과가 있으면 비가 오는, 왜 오는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비는 물의 순환에 따라, 그렇죠? 원인이죠, 원인. 그죠? 지금 내가 김태희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비가 왜 오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김태희 학생은 물의 순환 과정에 따라서 온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즉 이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인과율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요게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 비가 온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결과에 대해서 그것이 오게 된 원인을 들어보여서 설명을 해요. 이걸 인과론적 설명이라고 해요. 인과론적. 그런데 유승희 안에 네. 비가 왜 오는데? 올 때가 돼서. 아, 이런 걸 이제 개소리라고 그러죠. 네 마음대로 오세요. 뭐 이렇게 다른 데 빨리 말해봐. 비가 왜 오는데? 같은 의견이에요. 이 두 사람한테 인과파야. 둘이다. 인과율파. 응? 응. 비가 왜 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온다. 근데 왜 옵니까? 비가 왜 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하나는 인과율적 설명인데 하나가 남았어. 설명 방식이 하나가. 병호 씨 얘기해. 비가 왜 와요? 나세마 스님 얘기해봐. 슬퍼서. 슬퍼서? 아, 그것도 헛소리다. 헛소리인데, 아, 왜 그러세요? 정말 슬프게 할 거예요, 저를요? 그 질문, 그러니까 지금 날 슬프게 하기 위해서 그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네? 비가 와서 슬픈 게 아니라? 전현식군 얘기해봐. 비가 왜 와? 대기의 수증기가 많아서 앞에 나왔다니까 물이 하늘이 노해서 지금 하늘이 노해서 이거는요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저기 부여 옥저 이런 데서 지금 하던 옥저 이런 데서 옥저 하늘이 노해서는 지금 하늘이 노해서는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게 1번이죠. 1번 인과율적 설명. 근데 지금 여기 있어요. 2번 저 하늘이 노해서 그러면 지금 하늘이 노했다는 건 노하다는 건 인간의 감정인데 요 하늘이 그러면 그냥 단순한 하늘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적인 의지를 가진 어떤 초월적 존재죠. 그죠? 신 같은 걸로. 이걸 우리는 종교적 설명이라고 그래요. 이제 인격적 설명, 종교적 설명. 요거는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오래된 설명이면서도 제일 오랫동안 변함없이 지켜온 추잡한 것들이 오래가죠. 잡초가 오래가듯이 잡초가 빨리 자라고 잡초가 죽지 않듯이.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주 고급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불교나 다 이 가닥이에요. 네? 이 가닥이잖아. 그죠? 신의 뜻입니다. 하면서. 이게 다 취재 쓰는 거예요, 이게.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가 오래 살듯이. 이게 일단 2번. 이거는 이제, 하나 여기 인격적 의지를 가진 신 또는 초월적 존재, 인간 입으로 도저히 다룰 수 없는 초월적 존재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요게. 요것도 중요한 설명 모형입니다. 중요한 설명. 여기, 제가 여기 올 때 저 전철 타고 왔는데, 전철에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까운 교회에 가서 많이 보고 있으면 그 어떤 이유로도 저 사람들의 행동이 설명이 안 되죠. 우리 초월적인 겁니다. 그분들이 아침마다 한 소식 듣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로.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얘기해 봅시다. 뭐가 있겠습니까? 비가 왜 옵니까? 지금 비가 온다를 결과로 놓고 보면, 힌트 드리겠습니다. 비가 온다를 결과로 놓고 보면은 원인으로 따지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듣고자 하는 3번은 비가 온다라는 것이 있는데, 비가 온다가 원인이 되어서, 예? 예, 다시. 내가 지금 계속 야생학생들한테 이게 계속 물어본 이유가 있는데, 예. 비가 오른 것이 원인이 되어서 작물을 생장시키기 위해서, 그쵸? 작물을 생장시키다, 시킨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이유, 비가 온다. 그러면, 작물을 생장시키기 위해서, 라고 되잖아요. 뭐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장의 목적으로, 그 말이죠. 포도 퍼포즈 오브 뭣뭣을 목적으로 삼아서, 이게 목적은. 뭣뭣을 목적으로 삼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이, 목적론적 설명이다.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는 생물학적 모형으로 가지고 설명할게요. 비가 왜 옵니까? 아이고, 비가 와야 농작물도 자라고, 농작물이 자라야 우리도 살 수 있고, 우리가 살아야 이 지구가 그래도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죠?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게, 이게 목적론적 설명. 요거는 그래서 아까 인과율적 설명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목적론적 설명이고, 요 2번은 종교적 설명이죠. 2번은 그러니까 제일 쉬워요. 답하기 쉽죠. 그러면 여기 일단 목적론적 설명인데, 이 작물을 생장시키려고 한다가 목적인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볼 수 있어. 작물을 생장시키기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 이제 그 더 근본적인 목적, 작물이 생장하는, 작물이라고 하는 걸,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작물 있잖아요. 요 작물, 요것의 범위를 여기다 국한시키지 말고 더 넓히면 우주 만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것뿐 아니라 이 우주의 모든 것, 작물은 우주의 일부잖아. 지구와 일부이듯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 안에 결국 그것이 뭐뭐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요 목적이라고 하는 요 비는 여기에 작용을 해. 그럼 작물은 그 목적, 이렇게 따져가면 우주의 목적이라는 게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주가. 이게 다 뜻이 있는 거라. 응? 지구가 태양 둘레로 도는 것도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라. 이렇게. 우주 전체의 목적이 있겠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 우주 전체의 목적이 뭐냐, 요 목적. 목적이. 플라톤은 이것이 이데아라고 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사람과 별도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그림자 세계에서 향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요 목적이. 요 목적을 달리 말하면 형상이라고, 형상 세계. 이데아 세계라고 해서. 요 목적이 있다는 걸 플라톤도 인정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인정을 해요.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목적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인정을 하는데, 자, 야생화 선생님들 조심하세요. 지금 질문합니다. 야생화 선생님들. 야생화, 이재수 선생님 지금 잘못했어요. 이민규 선생님 이번에 약간 틀렸어. 이상하게 했어요. 푸단부 이러니 안 돼. 이번에 확실한 대답 나와줘야 돼요. 야생화 중에 가장 좋아하는 야생화가 뭡니까? 자신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게 아, 짜증난다 진짜. 저한테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딱 장만호 이렇게 나와줘야지. 원래지. 네? 내가 모른다고 아무거나 말. 이탈리아 음식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원래지가. 올. 원래지. 원래지요? 무슨 얼라리 꼴라리 같은. 얼. 어이. 어이가 없다 이런 뜻인가? 얼레지. 자, 얼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레지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지금 지금 목적론 모형에 따르면 우주에 목적이 있어요. 우주는 우주의 목적은 있겠죠, 분명히. 근데 이 사람들이 우주의 목적은 이 모든 그 우주의 생물을 죽이고 괴롭히기 위해서 그걸 알겠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플라톤이 됐건 플라톤에서 최고 이데아가 좋음의 이데아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요. 근데 그게 이데아는 아니에요. 어쨌든 목적은 좋음이에요, 좋음. 근데 자, 그러면 얼레지는 우주의 얼레지라고 하는 야생화는 우주의 한 생물이에요. 그럼 얼레지 이 목적론 체계에 따르면 얼레지에게도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얼레지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나물을 먹어주고, 네. 인간에게 식량을 주고, 그 다음에, 꿀벌에게 먹이를 주고. 네. 자, 그러면, 얼레지는 꿀벌과 인간에게, 얼레지가 확 피어서 꿀벌과 인간에게 딱 나물로 또는 식량으로 제공되는 순간, 얼레지의 본래의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얼레지의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할 때. 그쵸? 그죠? 그러면, 자, 여기가 1번입니다. 1번부터 10번입니다. 이게 뭐냐면, 얼레지가 이게 씨앗이 뿌려져서 나는 건가요? 씨앗이 있지 않겠어요? 꽃에 떨어지고. 이게 얼레지 씨앗이에요. 이걸 알아두면, 아,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생각을 했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요게 중요해. 얼레지가 딱 이제 씨앗, 얼레지 씨앗이 탁 땅에 톡 떨어져서 전신구 상상이 돼, 지금? 수차스럽게 상상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둔하지, 지금? 자, 한번 봐봐. 둔하게 되잖아. 일어서 봐. 벌떡. 둔해. 씨앗이 있어. 씨앗이 땅에 딱 떨어졌어. 응? 지금 씨앗이 땅에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씨앗도 중요하고 땅도 중요한데 씨앗이 중요해. 땅이라고 하는 삶의 터전에 떨어진데 이걸 재료가 됐지. 땅을 재료로 삼아. 땅 안에 뭔가 미네랄이랑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재료로 삼아서 씨앗이 요만큼 싹이 트고 이렇게 이제 잎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10단계를 거쳐서 가요. 그죠? 가서 10번째 단계 딱 가니까 얼레지가 똑 끊어져서 인간에게 나물이 되었어. 그러면 자, 얼레지 여기 서서 우리가 얼레지를 돌이켜 봅니다. 지금 여기 서서 우리가 여기서 얼레지를 여기 1번을 보고 있어요. 1번 얼레지 여러분 지금 딱 이미 여기 얼레지 여기까지 온 얼레지야. 나는 근데 지금 얼레지 여러분들 뭐 얼레지가 뭐 돌이켜보고 말지 그냥 막 펴요 이러지 말고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저 새끼 미쳤는가 보다. 이제 7번쯤 강의하더니 철학사가 드디어 미친 철학사가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얼레지에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태희는 1번 얼레지야. 김태희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김태희는 아무 생각 없이 막 가. 막 싹이 트고 막 이렇게 간단 말이야 김태희가. 근데 나는 10번 얼레지야. 한번 인생을 다 겪어본 얼레지야. 어? 야 어린 얼레지 어린 김태희 얼레지 애쓴다. 어? 열심히 뛰어봐.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봐. 이렇게 하고 있어. 야 여기 있어. 그러면 나는 딱 죽기 직전에, 나물이 되기 직전에 얼레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끝이에요, 끝. 그리스어로 끝이 텔로스예요. 끝. 예? 내가 나물이 딱 되면 그게 내가 얼레지는 끝나는 순간이죠. 근데 그 끝나는 순간이 내가 얼레지 본래의 목적이 실현되는 순간이잖아요. 그죠? 그 텔로스란 말이 끝이란 뜻도 있는데 목적이란 뜻도 있어요. 이게 영어의 end가 끝도 있지만 목적도 있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서 엘레지가 여기 10단계 와 있는 엘레지가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거야. 자기가 씨앗이던 때부터. 아, 죽기 직전 내가 그동안 나 엘레지 일생을 엘레지라고 그러던 분. 이휘자 노래 같대. 사랑의 엘레지. 그러니까 자, 곧 죽어. 이제 그 이제 저 저기 주인 아줌마가 야, 엘레지 이제 여기 나물로 이제 삶는다. 준비해. 막 이렇게 빨리 벗어. 옷 벗어. 이게 탕 속으로 들어가게 이제 그럼 나 이제 얼레지 껍질 벗겨서 이제 막 나물 넣어야 되니까 죽기 직전에 엘레지가 자기가 이제 씨앗 때부터의 모습을 탁 회상하는 거야. 네? 여기 와가지고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 내가 씨앗이었지. 그다음 이런 단계에 있었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까지 오는 요 끝에 와서 자기가 나물이 되고자 하는 요 목적이 요 끝의 모습이 여기 원래 들어가 있던 거죠. 그죠? 그죠? 그리고 엘레지의 목적이 여기 있었던 거고, 그것에게 이런 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성취될 수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요거. 근데 엘레지 말고 다른 야생화가 뭐 있어요? 복수초. 아, 아까 이걸 말씀하시지. 복수초가 훨씬 멋있었는데. 그러면 여기 엘레지가, 근데 옆 동네 사는 복수초를 생각해 보는 거야. 복수초는 나물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는 복수초를 생각하니까, 복수초, 너는,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너는 나물이 될 수 없을 거야. 너의 복수초의 씨앗에게는 나물이 될 수 있는 능력은 애초에 없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복수초에게 연락하는 게, 안 됐다, 복수초. 난 이렇게 죽는다 해도 나는 멋진 나물이 될 수 있어, 이 복수초. 쓰레기 같은 복수초. 딱 이러면서 죽는단 말이야. 어? 복수를 하렴, 딱 이렇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복수초는 그럼 또 여기 이제 10번 복수초가 있단 말이야. 복수초 딱 보면서 씨앗을 딱 봐. 아, 나는 복수초 10번 단계에 와 있는 복수초가 1번 씨앗을 보면서, 아, 그렇게도 나물이 되고 싶어 했건만, 나에게는 왜 나물의 씨앗 안에, 내 씨앗 안에는 나물의 흔적이라는 건 조금도 없었단 말이냐. 나도 땅이 있었고 다 있었는데 왜 나물이 될 수 없단 말이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즉, 복수초는, 엘레지는 땅만 주어진다면 아무리 지가 다른 짓을 하고 싶어도 나물이 돼야 되는 거라. 나도 복수처럼 살고 싶어 해도 엘레지는 나물이 될 수밖에 없어. 그쵸? 즉 엘레지의 운명이야. 그게 철학적으로 말하면 엘레지의 필연성이야. 엘레지 씨앗 안에는 나물이 되어야 한다는 목적이 들어있지만 동시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엘레지의 필연성이 들어있어요. 잠재적으로 들어있어. 잠재적으로. 왜? 땅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요때 요 씨앗 있잖아요. 요 씨앗 안에, 그러니까 요것이 들어있는데,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잠재적으로 들어있어요. 잠재적으로 들어있어요. 잠재적으로. 그러면 요 씨앗 안에 들어있는 엘레지가 이 잠재적으로 딱 들어서 끝에 와가지고 나물이 되면 요 엘레지가 씨앗 안에, 엘레지의 씨앗 안에 들어있던 목적이 완전히 실현된 거죠. 그쵸? 여기는 잠재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1번 단계, 2번 단계, 3번 단계, 4번 단계, 5번 단계 쭉 넘어오는 이 과정은 엘레지의 변화 단계잖아요? 근데 이거는 엘레지가 아무리 변해도 엘레지는 엘레지죠. 5번 단계 엘레지는 뭐 알러지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 뭐라고 하냐, 운동이라고 말해요. 엘레지 운동. 운동. 즉, 잠재적인 상태에서 완전히 실현된 상태까지 가는 과정, 이걸 운동이라고 말해요. 아시겠어요? 운동 개념이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이제 철학용으로 말합니다. 이 목적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거, 요거 갖다가 잠재태다. 뭐 말하고, 완전히 이결된 걸 갖다가 현실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는 걸. 그 다음에 이 운동을 그리스어로 키네시스라고 그래요. 키네시스. 그리고 요 땅 있잖아요. 땅. 땅 이걸 지금 재료라고 쓰는데 이게 여러분들 책임은 진료라는 말로 나오고 힐레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쓰인 걸요. 힐레. 그럼 요 목적 있잖아요. 목적. 그러면은 요 엘레지가 씨앗에서 요 나무로 이루는 요 과정, 요 전체를 요 운동 과정 전체 있잖아요. 요 운동 과정 얘가 운동을 왜 했어요? 이주 선생님이 운동을 왜 했어? 엘레지가 씨앗이 되어서 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거쳐간 이유가 뭐예요? 왜 했어요? 나물이 되기 위해서, 그죠? 그럼 그때는 나물이라고 하는 것이 엘레지의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을 형상이라고. 나물은, 그러니까 현실태가 되면 나물이 되면 딱 끝이 나면 엘레지 일생이 끝나면서 목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목적, 요걸 갖다가 형상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 형상이 저 위에 있잖아요. 플라톤에서는 이데아가. 근데 지금 엘레지는 어디 있어요? 엘레지 안에 들어있죠? 그죠? 목적이, 형상이 사물 안에 있다. 있긴 있는데 플라톤 저 위에 있는데 아리스토텔스 안에 있다. 뭐의 차이가 있냐? 둘 다 형상을 긍정, 우주의 목적이 있고 이 형상을 긍정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플라톤은 저 밖에 있다. 근데 아리스토텔스는 사물 안에 라는 말, 사물 안에. 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여기서 아리스토텔스 기본 개념 다 얘기했어요. 기본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설명은, 이게 생물학적인 설명을 갖고 있어요. 하나 더. 씨앗에, 그 다음에 2단계가 이제 말하는 새싹이 돋고, 3단계가 꽃이 피고, 뭐 이렇게 했어요. 잎사귀가 나고. 그러면, 엘레지 1단계가 씨앗인데, 엘레지 5단계가 가령, 뭐, 꽃이 만발하게 폈어요. 그럼 1단계 엘레지하고 5단계 엘레지는 엘레지죠,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씨앗에서 꽃이 피었대서 운동됐잖아요, 그죠? 1번 단계에서 5단계 운동했잖아요. 근데 이게 운동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여기서 운동은 그냥 이렇게 스포츠맨이 하는 운동만 생각하시면 안 돼. 운동 또는 변화 이런 것. 키네시스라는 게 무브먼트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 체인지도 돼요. 체인지도.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1단계 엘레지하고 5단계 엘레지하고는 변화가 있긴 있는데 엘레지는 여전히 엘레지죠. 그죠? 엘레지가 아닌 놈으로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를 우연적 변화다. 본질적으로 변화한 게 아니라. 근데 갑자기 엘레지가 나 이대로 나물로 되어서 살고 싶지 않아. 가끔 그런 엘레지가 나타나요? 나물이 되고 싶지 않아. 나 이제 복수의 여신, 복수초가 되고 싶어. 엘레지가 무지하게 노력을 막 했어. 그래갖고 복수초가 되었어요. 복수초가 된 엘레지. 이렇게 됐어. 엘레지가 딱 나타나는데, 복수초한테 가고, 나도 이제 복수초야. 나 엘레지라고 그러지 마. 내가 말했어. 응? 이봐, 김태희. 나 복수초야. 이렇게 말했어. 이봐, 엘레지. 아니야, 복수초. 그러니까, 헷갈린다, 지금. 그러면 그런 걸 우리는 본질적으로 변화한 거죠. 그래서 신체적 변화다. 신체적으로. 변화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엔 두 종류가 있어. 본질적 운동과 비본질적 운동, 우연적 운동. 네? 안 가능하죠. 안 가능하죠. 가능한 경우가 있죠. 이제 우석이 같은 애들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주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유전자 조작하는 거 있죠? 철학, 이게 문제를 삼아요. 아주 유전자 조작식에 반대할 수 있는 근거 있잖아요. 철학적 근거. 제일 밑으로 가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근거를 찾아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서. 강연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강연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연적 변화하고 실체 변화가 이렇게 단순한 변화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정체성 문제를 따지면, 아이덴티티의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 있습니다. 다 저 좀 보세요. 미안하지만 좀 보세요. 좀 봐주세요. 다 봤어요. 제가 사진이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진이 멀쩡한지 아니라고. 근데 제가 딱 오늘 이렇게 사진 올 때 다음 주에 딱 와서 보니까 이 왼쪽 손 요만큼이 없어. 그러면 정교수님 저한테 당뇨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 할 거예요? 그죠? 이게 없는데? 이게 없는데? 그래도? 이거 우연적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없는 게? 팔뚝 안 없는 게 우연적 변화라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없어. 그리고 목이 없는 게 걸어왔어. 그럼 누구세요? 이렇게 했지. 그죠? 그죠? 이거는 실제 변화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다음 주 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공부를 배운 강연이 아니야. 그냥 사진은 멀쩡한데 왜 그래? 그런 걸 원해? 그러니까 사진은 멀쩡한데 김태희 너 원하지 그거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 강연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해? 그러면 근데 사진 먼저 할 때 사람이 우리가 그런 말 할 때 있잖아. 사람이 영 바뀌었어. 이렇게 영 달라 보여. 인간이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기립가이 된 것 같아. 아 기립가이란 말이 모르겠네. 병원 씨 기립가이 쉽게 말해가지고 설명 좀 해봐. 완벽한 전환? 우아래가 확 업사이드 다운 된 거야. 사람이 완전히 딴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때도 우리 정체성이 의심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과연 어디서까지 이제 실체적 변화고 어디까지가 우연적 변화인지 따져 물어봐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서양의 중세시대 때 마녀 사냥을 하고 마녀들을 붙잡아다 놓고 이 불에다 대놓고 불에 태워 죽였잖아요. 이게 나무에다 빗그름 해가지고 왜 불에 태웠느냐. 뭐 자 객관식문제. 1번 마녀의 고기를 즐기기 위해서. 2번 그 당시에는 연료가 넉넉치 않아 마녀를 태우는 게 곁불을 좀 쬐려고. 3번 사람들이 썩 즐거워해서 불꽃놀이를 대신하여. 자 몇 번이었어요? 4번은 정답이니까 말해줄 수 없고. 옛날에 방송대학에 제가 그때 철학개론 그거 할 때 강의를 추석도 강의나 보면 객관식 문제를 내라고 그래요. 출장이 들어오라고. 아, 참, 철학과에서 객관식 문제 내는 게 정말 어려워. 다음 중 칸트가 쓴 책이 아니거든. 1번, 순수이성기판, 2번, 뭐, 판단이기판, 3번, 실천이성기판, 4번, 뭐, 양동이비판, 뭐, 이렇게 쓸 수도 없잖아요. 4번은 뭐냐? 사람은 그냥 교수용을 해서 죽인다든가, 이게, 마녀는 악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겉은 멀쩡해도 악마가 들어오면 실체적으로 변화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악을 없애려면 불에다 태워야 되는 거라. 악을 없애는 것만이 실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불에 태운 거예요. 그게. 단순히 교수용을 한다든가 칼로 목을 딴다든가 해서 악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운동 이론이 중세시대 마녀재판의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제가 설명했습니다. 일단 세상에 어떤 사물이든지 그 사물이 완전한 모습을 성취한 것, 이게 사물의 끝이요, 목적인데, 이것이 바로 형상이다. 그리고 그 사물은 처음에 애초에 출발점에 씨앗처럼 되어 있는 이 상태가 그 형상을 향해, 자기 목적을 향해 가는 잠재태의 상태에 있다. 그리고 이런 형상들이 각각의 사물 안에 들어가 있다. 따로 그러니까 이데아 세계를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사물을 열심히 탐구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철학 방법은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 하늘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우리의 멀쩡한 두 눈을 열심히 뜨고 눈앞에 보이는 사물들을 속속들이 관찰하고 파헤쳐 분석해보면 되겠죠? 학문의 방법론이 달라요. 둘 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 근데 이 궁극적인 목적이 저 위에 있는 사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사물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차이인 거예요. 플라톤 말했던 차이. 근데 그 차이에 따라서 학문의 방법론이 달라졌다. 이해가 되시죠? 네. 조금 쉬었다. 맞아 합시다.